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최근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이 해당 나라 조제의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산토메 프린시페 해방운동 사회민주당 위원장,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이탈리아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이탈리아 밀라노 주체사상연구센터 서기장, 쿠웨이트 드림 알 무스타크발 총부 및 무역회사 현장 지배인을 비롯한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